소리로 끝없이 날 곁을 맴도는 사랑이여 이제 그만 너를 사랑해야지 이제 그만 너를 사랑해야지 바람이 불어오는 길에 그대가 서 있던 길에 이 밤도 고독에 쌓인 맴도는 사랑이여 이제 그만